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일꾼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서 도미니카 겔비스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